목소리마저 사라져버렸네. 모두 떠났네. 달콤했었던 그 기대까지 꿈처럼 아득해 흔적조차 없네. 끝없이 긴 외로움 그만 알아. 꼭 생겨야 했었던 기도까지 모진 하루에 다 지쳐버린 부서진 너를 내가 안아줄게. 꾹 담은 입술 수 없는데 홀로 두려운데 차가운 바람이 그친 후엔 아름답게 우리 남을 거야. 기억도 아픔도 모두 지쳐.